Happy in your smile 더 크게 웃어봐 나는 버블이 준 것뿐이야 날개를 펴고 가슴을 펴고 힘껏 날아올라봐 내가 있잖아 영원히 함께 적게 만들면 해가 되어 널 감쌀게 어둠이 널 가리라면 달이 되어 비출게 세상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자꾸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 Happy in your smile 더 크게 웃어봐 나는 버블이 영원히 함께 줄게 그 누가 손가락질 해도 네 편이 되어줄게 세상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자꾸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 Happy in your smile 더 크게 웃어봐 나는 버블이 준 것뿐이야 날개를 펴고 가슴을 펴고 힘껏 날아올라봐 내가 있잖아 영원히 함께 내게 꿈이 있잖아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너라면 할 수 있어 너에게 줄게 행복한 사랑을